네가 날 떠나 행복할까봐 겁나 나와 함께한 시간들이 잊혀지는 게 난 싫어 새로운 누구를 만나고 또 다른 추억을 만들고 나와 했던 것들 나와 갔던 곳을 그 사람과 가는 게 난 싫어 나는 너의 비밀 나만 보던 너의 빅토 시크릿 또 다른 누군가가 내가 아닌 지금 네 옆에 그 사람 이 알게 되는 게 I hate 이 상상조차 하기 싫어 No I'm selfish But I don't wanna share 널 공유하고 싶지 않아 지금도 넌 내 baby He can treat you like I do I do 나만큼 널 사랑할 수 없어 He can love you like I do I do 널 제일 잘하는 그와 킥킥 대고 깨깨 대면 행복한 시간을 보내겠지 너를 미치게 하려고 작정한 거니 아직도 네 사진 내 주머니 안에 있어 Full-time Mr. 너와 비슷해서 네가 섞고 나만 아는 너의 비밀 나만 보던 너의 Victor's Secret 또 다른 누군가가 내가 아닌 지금 네 옆에 그 사람 네 알게 되는 게 I had 이 상상조차 하기 싫어 No I'm selfish But I don't wanna share 널 공유하고 싶지 않아 지금도 넌 내 baby He can treat you like I do I do 나만큼 널 사랑할 수 없어 He can love you like I do I do 널 제일 잘하는 건 나야 So baby go home 내가 너의 집 그는 너와 어울리지 않아 여기 네 자리 So baby go home 세상에서 제일 잘하는 건 나야 He can treat you